빨래 왕자 이름 한번 그럴듯하고 하지만 그의 정체를 알아봅니다. 두께는 도둑질에 뒷미는 거짓말이야. 한심한 가짜 왕자 빨리 왕자는 다름 아닌 거짓말이 더 이상 무슨 설명 필요하리. 이따위 사기꾼은 그자 두면 안 돼. 저 멀리 귀양 오래 혼내줘야 돼. 그가 갈 땐 오직 한 곳 전체국 그쪽에 꽁꽁 얼어붙은 저 문구로 꺼져! 잘 가라! 가짜!